그대여 여기 바다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한가득씩 좋은 추억에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하지만 그대여 다시 돌아온 이 바닷가 그대 떠나간 조금은 슬픈 추억 때문에 나만이 홀로 술소리 느껴지는가 슬픈 바다가 나를 멀리 하려 하지만 바다 저편 당신은 하얀 미소가 내게 떠나가 나를 잊은 미소라 해도 그대는 다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대 그리워 찾아올 수 있겠지 나의 슬픈 바다여 지쳐버린 내 마음 쉬어 사랑인 건지 바다는 더 애잔하게 보이고 한 번쯤 내게 미소라도 띄워줘 그대 얼굴이 조금은 슬픈 우리 사랑에 저편에 사라지는가 슬픈 바다가 나를 멀리 하려 하지만 바다 저편 같이 하얀 미소가